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세계 언론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코츠크 블로그 스포트로 타이신문 방콕 포스트, 쿠바의 브렌사 라티나 통신, 이란의 파르스 통신, 수리아의 사나 통신, 신문들인 알바하스, 알사우라, 티슈린, 알왓단, 베네수엘라의 델레수르 텔레비전 방송, 위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신문 MSN, 라오스 통신, 인디아의 신문 라이징 유럽, 인터넷 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싱가포르 신문 들인 스트레이트 타임스, 연합 조보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수상 연구 전국위원회, 전 인디아 조선 친선 협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 친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 언론들이 북조선 용도자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명령, 북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킬 것이다 등의 제목들로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